말에 모래성 작별은 마치 자랑꽃과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서로가 이연겁을 지나 거기서 나서 다시 나는 널 미워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